밤에 없기에 그리워 못하죠. 작은 것에도 행복을 찾아 그대에게 알리며 좋아하던 내 모습 볼 수가 없어 느낄 수도 없어 나를 보며 웃는 모습 슬프게 하얀 물거품처럼 희미해져 가는 그대 볼 수가 없어 느낄 수도